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10장 3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 9장 30절과 31절 말씀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느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지금 잠깐 영상 하나 보고 여러분 혹시 그 영화 판도라 방금 보신 게 티저 영상이거든요. 영화 판도라 광고 영상인데요. 한 1분 30초 됐는데 다행히 적막함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영화 최근에 상영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요즘 영화보다 더 재밌는 게 뉴스에서 많이 있으니까 잘 영화 보러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오랜만에 저희 아들이 이제 셋째가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이제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정말 오랜만에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는요, 일본 원전 사건이 일어난 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문제를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4년 전에 이 영화가 제작됐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영화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영화 속에서 일어나야 될 그 사건들, 지진 사건이라든가 세월호 사고, 그 다음에 무능한 정부와 혼란에 빠져버린 나라의 모습들이 그 영화의 제작 과정 중에, 4년이라는 과정 중에 전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좀 가슴 아파하며 깜짝 놀라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숨을 못 쉴 정도로 속상해가지고 분이 올라오고 했던 내용들이었는데요. 영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진이 발생해요. 그리고 원전에 균열이 생겼고 냉각수가 부족함을 통해서 원자로 건물이 1차 붕괴에서 1차 붕괴가 일어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요, 폐연료봉 그 저장 수조가 균열이 일어났는데 그 균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누군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서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제 1차 피해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래 된 거죠. 문제는 그곳이 방사능 유출과 피폭으로 인해서 들어가게 되면 살아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제로, 즉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가면 안 되는 곳이었죠. 그러나 누구도 가면 안 되는 곳이었지만 누군가 가지 않으면,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결국 그 주인공과 그곳에서 함께 일하고 남겨졌던 직원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그 현장에서 들어가는, 그리고 그 큰 어려움들을 해결했던 내용들인데요. 저는 이 영화에서 그 리더들과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대사가 있었다라고 나눴는데 잊을 수 없는 명대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그 사고 현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인공과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 대원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는 거죠. 그때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해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라. 이것이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유인 것은요, 이 대사가 그리고 이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저하고 제 생각에 굉장히 오버랩되었기 때문이에요.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길은요,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살리러 가는 길이셨던 거죠. 온 인류를 살리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었던 것이죠. 저희는 지금 앞에서 보시면 촛불이 4개가 다 켜졌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음 주가 되면 성탄절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적어놨어요. 아멘 안 할 것 같다라고 안 적어놨어요. 아멘 하셨네요. 예수님 오심이 예수님 오심은 그 태어나시는 장면부터 해서요. 어떻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영광이라고 보다는 볼품없는 삶을 살았죠. 그 예수님의 이 일들은 결국은 볼품없는 일이었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찬양하지 않고 누구도 경배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부끄러운 일처럼 보였던 일이지만 결국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러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복음을,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의 현장이 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누구에게는 죽으러 가는 길이었고 누구에게는 살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가셨던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러 가신 길이라는 이 복음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관점들과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없다라고 인정받았습니다. 믿으시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럼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죠? 이제 너희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바울은 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다 설명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이야기가요 언제 등장하냐면 10장에서 9장에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12장에 등장해요. 저희는 오늘 9장, 10장, 11장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되었다라고 선포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냐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에 대해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였냐면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떤 복음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었어요.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복음을 듣고 나타나는 반응이 같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복음은 여러분 선물입니다. 믿으시죠? 선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면 돼요. 그런데 받지를 않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이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 은혜스러운 소식이었어요. 하나님께 언약을 맺어주시고 율법을 지켜 행하며 할례를 통해서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으로 자녀가 된다는 이 소식이 사실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죠. 이방인들처럼 기쁜 소식이 아니었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자녀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미 구약시대에 그들은 선택받았던 하나님의 언약과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말했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기쁜 소식이나 즐거운 소식이나 놀라운 소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선택받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 행했던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우리 삶은 뭐야? 이방인들은 믿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도대체 뭐야? 그러면 우리는 뭐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야? 라는 생각이 불편하게 반응이 불편한 반응이 나타났던 것이죠. 바울은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사람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을 통해서 제사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택하셔 주셨습니다. 선포했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작게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의 몫입니까? 저의 일입니까?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일은 이제 저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바울은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의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했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역할은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들은 이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몫이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불편했을지라도 그것은 유대인의 몫이었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을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건 끝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해도 그것이 이제 그걸 가지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믿어야지 라고 유대인의 몫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유대인들의 그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불편한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냥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복음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복음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우리라면 누구예요? 나예요. 복음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모든 사람. 네. 복음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복음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메시지가 필요해요.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이건 기쁜 소식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다지 기쁜 소식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이것을 불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에 복음을 전했을 때, 로마서를 썼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을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을까요? 소수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만 있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믿음의 삶을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복음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할까요? 복음을 주신 분이 누구죠? 복음의 이야기를,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내용의 사건들을 이루어 가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필요했던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실제 복음은 하나님에게도 필요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의 시작이죠.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복음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이 이방인들에게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는 할 일 다 했어 라고 끝낼 수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1장에서 8장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너희가 하나님답게 살아라라는 이야기로 넘어가지 못하고 오늘 본문인 9장과 10장과 1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유대인 입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이들이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동일하게 그 복음 앞에 같은 반응을 보여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봐요.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필요해. 맞죠? 그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죠? 나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나의 입장에서 복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반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이 말한 복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올려줬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 안 될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불편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본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이 유대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방인들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요 오직 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례와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 의로움을 완성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복음에 대한 반응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나는 의인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복음의 입장에서, 즉 하나님 입장에서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메시지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9장, 10장, 11장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 나오는 한 가지 핵심이 이거예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복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제가 로마서를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거 계속 강조했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9장, 10장, 11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9장은요 변호사의 입장에서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거죠.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일하셨던 건 도대체 무엇이에요? 라고 질문할 때 변호사의 입장에서요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0장은요 복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변론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해됐던 부분들을 풀어주고 설명해 주죠. 그리고 마지막 11장에서는요 복음이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검사 입장에서 설명해 줘요. 첫 번째요. 그러면 구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복음을 변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복음에 대해서 그 바울이 무엇을 변론하는 것일까요? 우리 25절, 26절 말씀, 9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글에는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 선지자예요. 구약의 이야기죠.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뭐라고요? 내 백성이다. 여기서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누구냐면요, 설명해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 말씀을 받는 이야기는, 호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유대인도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조차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내 백성이다, 사랑하지 아니한 저들을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뭐예요? 불러줄 것이다. 이게 어디 이야기예요? 신약의 이야기예요? 바울의 이야기예요? 아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야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요. 누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지적했을까요? 하나님이 한 걸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한 걸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고 너희 내 백성 아니야.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뭘 일컫습니까? 부름받기 시작해요. 복음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소식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요, 이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오래된 책이네요. 데이비드 플랭 목사님이 빈민가와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그런 사역들을 동원하면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자기를 불러주는 곳에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죠. 그런데 하루는 굉장히 큰 교회에서, 그 큰 모임에서 자기를 불러주는 거였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사역을 내가 이야기 나눴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에 반응하고 동행할까라는 설렘을 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자기 사역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빈민가, 할렘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가난한 곳에 가서, 정말 굶주린 곳에 가서 사역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강의를 마친 후에, 이야기를 마친 후에 질문을 받죠. 혹시 질문 있는 분 질문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한쪽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사역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고생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목숨 위험 곳에 가서 그렇게 수고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저주받고 심판받을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질문을, 질문이 아니죠, 목사님의 사역을 비꼬는 거였죠. 목사님은 자기 사역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마음을 같이 하고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반응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 속에 그 자리를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유대인들에게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내 백성이다라고 일컬음 받지 못했던 그 땅에서 내 백성이다라고,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선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분명하게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던 선지자들과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지만 이 말씀이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복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왜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라고 변호사 입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하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한다라고 일방적인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는 게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려면 율법 행하고, 하나님 백성 되려면 할례도 받고, 하나님 백성 되려면 우리 민족처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의 것이었던 것처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 변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든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을 뜻대로 행해지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자녀 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복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통로가 되기 위해서요, 무언가 하는 게 아닙니다.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갇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갇히는 게 아니라요, 이런 나조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안에 복음이 갇혀있던 것을 자유케 하셨던 거죠. 두 번째요, 10장에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에 대한 오해들을 변론한 이후에 계속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문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오해가 있었어요. 로마서 10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합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에 대해서 불편해요. 배신자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위한 거야. 너희를 위한 거야. 지금 8장, 9장, 10장, 11장을 통틀어서 누구를 위해서 하려합니까?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은혜. 근데 누군가인 이 자리가 이미 익숙해져 버린 복음, 식어져 버린 예수님의 사랑, 그냥 그렇고 그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복음의 통로로 사용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가르치고 그들 안에 잘못된 오해들을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었어요.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공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실까요?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가치는요, 이러한 소망은요, 타인과 비교될 때만 얻어지는 가치입니다. 나 혼자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어요. 내가 잘 산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인정받는다라고 할 때 혼자서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누군가 비교되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야 된다고 했어요. 누구에게는 특별하고 누구에게는 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특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복음이 너희가 생각했던 복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너희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13절과 15절 말씀, 10장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읍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미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셨던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내가 너에게 준 복 이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5절에 나오죠.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사람들이 듣겠느냐. 내가 너에게 준 복은 이런 거야. 세상 가운데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너희를 불러준 거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다? 내가 보기에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내 백성답기 때문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못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곳에 가서 누구든지 그들처럼 살아가면서 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고셔서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그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마을에 뛰어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삭개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안에 복음이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했던 잘못된 지식을 따르는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진짜 복 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복음의 통로로 여러분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9장을 통해서, 10장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통로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축복합시다. 그리고 격려하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음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전혀 믿어지지 않는 반응. 아유, 나는 못하겠는데요. 목사님 또 나한테 뭐 하라고 하신다. 그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인 거예요. 11장인데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뭐였어? 지금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어? 이 소식이 이제서야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 이야기라면 지금까지 우리는 도대체 뭐야? 라는 반응이 있었죠. 이스라엘에게 복음에 대해서 선언을 한마디를 하면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11장에 검사로서 이렇게 얘기해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딱 째려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네가 복음을 안 받으셨잖아. 하나님은 자신의 복음의 이야기를 9장에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이방인들이 열방이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주는 이유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의 전제가 되길 원한다라고. 선행 너희가 안 들었잖아. 너희가 안 믿었잖아. 내가 이야기한 복음이 아니라 너희 믿고 싶은 대로 믿었잖아. 너희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용한 거잖아. 너희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잖아. 너희가 안 믿었잖아. 너희가 안 받으셨잖아. 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 복음은 버리는 게 아니라 택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11장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들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끝까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1장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운 우둔한 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키셨고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59장에서 이미 선언했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떻게 하기까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러는 우둔하게 그냥 놔둘 것이다.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그런데 너희가 지금 받아들이지 않은 것뿐이지 결국은 지금 복음을 먼저 받은 이방인들 복음에 반응하고 감사합니다 기쁨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죄인인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하는 그들을 뭐로 부르셨어요? 복음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이제 복음의 통로가 된 그들이 이제 너희에게까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할 거야. 결국은 너희도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고 내 자녀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남겨진 자들 보아라 바울 나조차도 그렇게 내가 남겨진 자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던 것처럼 너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잠깐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너희가 우둔해짐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야. 이제 그들이 너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야. 이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9장, 10장, 11장의 이야기에서 통틀어서 그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인사이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즉 12장 이야기 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이전에 먼저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답게 사는 게 뭘까요? 내게 주셨던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가 성탄절 기념으로서 시내에 가서 NC 에브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요? 교회가 능력 있어서요? 아니요. 교회가 부끄럽잖아요. 욕먹은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개독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높임 받아야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부끄러운 우리를 통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우리만 구원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교회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이 여러 번 안에 회복되어지는, 복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교회 귀한 청년부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